멋진 머리처럼 헝클어진 내 가슴 물레 방앗간 돌담 밑에서 손을 잡고 헤치던 날 마지막 인사라면 작별이란 말이여 안 될 말이여 안 될 말이여 보내진 않겠어요 가시진 마오 구름처럼 떠다닌 이 몸에 정을 주고서 사랑 주고서 가지 말란 말이여 하기는 싫지 많은 작별인가 보구려 보내진 마오 보내진 마오 떠나야 하겠어요 울리진 마오